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일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 특사로 9일에서 12일 방북하는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남한 정부 측 인사들과 이번 방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8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10년 후 북한의 총 교역 규모는 3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며 입국했다가 북한에 억류된 지 43일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씨가 6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로 9일에서 12일 방북하는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남한 정부 측 인사들과 이번 방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스코 특사는 6일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 밖에 한국과 유엔의 관계 및 지역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북 일정과 반기문 총장의 친서 소지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나중에 얘기하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파스코 특사는 위 본부장과의 면담에 이어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과 오찬을 함께하고 이날 오후 5시 30분에는 서울 외교장관 공관에서 유명환 장관을 만나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현안과 남한과 유엔의 협력 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남북은 8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합니다. 남한 측 회담 대표로는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이천세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이며 북한 측은 강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주광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리경진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각각 나섭니다. 남한 측은 회담에서 관광재개의 3대 선결과제로 내건 박왕자 씨 피격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을 의제로 북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3대 과제 중 박 씨 사건의 진상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남한 당국자의 사건 현장 방문 등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과 관련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적용되는 남북 출입 및 체류 합의서 보완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10년 후 북한의 총 교역 규모는 3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정락 기자가 전합니다. 네, 최정락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성채기 책임연구원은 8일 공개된 국방정책연구 2009년 겨울호에 기고한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황과 영향 분석이란 논문에서 불가적 원칙에 입각한 북한의 핵 불능화란 미국의 요구와 대북제재 해제 및 관계 정상화란 북한의 요구가 완전히 합의된다면 10년 후 북한의 총 교역 규모는 현재보다 5.7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북한의 총 교역 규모는 56억 달러이며 5.7배가 늘어난다면 320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성책임연구원은 이는 약 500억 달러 전후로 예측되는 전체 국내 총 생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무역 규모가 매년 약 20%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책임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랜드바겐 전략은 대타협 차원에서 극히 타당한 정책이므로 이에 성공을 위해 보다 실효적으로 북한에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며 입북했다가 북한에 억류된 지 43일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씨가 6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박 씨는 작년 12월 25일 김정일에게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기 위해 자진 입북한 후 억류됐다가 6일 석방됐습니다. 박 씨 일행이 LA공항을 떠나기 직전 박 씨의 형 폴 박 씨는 동생을 안아보니 망가진 데는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야이고 창백한 안색의 박 씨는 눈을 내리깐 채 입을 열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폴 박 씨는 또 동생이 비행기 밖으로 걸어 나올 때 전혀 말이 없었으며 가족을 만나자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유정이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썩어 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까밝히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 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비위를 벗겨보도록 하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흑막 속의 장군님 비화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김일성 사망일인 7월 7일의 우문점과 김정일에 대한 저격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일에게 김영숙이라는 친 이모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찬호 사건의 전모. 하루는 김경희가 간부들과 함께 있는 김정일을 찾아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러댄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이모가 있다는 소리를 왜 나에게 안 했어요? 김정일은 주위 사람들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동생의 언행에 화가 난 듯 마주 소리쳤습니다. 이모는 무슨 이모? 김일성을 잃고 난 후 김경희는 김정일이 무슨 말을 하던 무작정 부정부터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귀로 직접 들어봐야겠어요? 장성택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봤다잖아. 그 장성택이 말은 하지도 말아요. 내 눈엔 그가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나한테는 지금 가짜 이모라도 필요해요. 말이 심해지자 간부들은 자리를 피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간부들 사이에는 신찬호 사건이란 이야기가 시시하며 옮겨졌습니다. 신찬호는 중앙당 신소처리부 부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의 신소 문건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합하고 심각성의 선호를 따져 김일성에게 보고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누구보다 당성이 투철하고 고지식한 학자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김정일은 김일성 측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사소한 문제를 트집잡아 혁명화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당 간부들 치고 혁명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혁명화란 일을 잘하거나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단련을 통해 그 사람의 사상을 검토하고 수양시키는 일종의 경력준비 같은 것입니다. 또 이따금 그렇게 조직의 힘으로 인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아야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 항상 소심하게 생각하고 애당초 권력 야심 따위는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믿음 때문에 김정일은 혁명화를 하지 않는 간부라면 덜 된 자로 인식하고 애당초 자기 곁에 두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혁명화에도 부류가 있습니다. 본인을 정치적, 육체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발전적인 혁명화가 있고 사람 하나를 버리는 셈치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강요함으로써 그것을 지켜보는 남들이 간접적으로 자극받게 만드는 무자비한 혁명화가 있습니다. 신찬호의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가 신소처리 부장직에서 해임되어 혁명화를 내려간 곳은 18호 관리소였습니다. 18호 관리소란 인민보안성, 당신은 사회안전성, 인민보안성이 운영하는 수용소인데 장성택이 중앙당 조직부 제1부부장 사업을 맡으며 제일 먼저 해놓은 일이 평안남도 북창군 덕장리에 방대한 면적의 전기절주망 구역을 만든 것입니다. 사회안전성의 권위를 극대화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범 수용소 수준이 종신수용소를 만들 필요성을 주장하여 김정일로부터 비준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신찬호가 18호에 들어가니 거기엔 상습살인범들도 있었지만 10년 전 헤어진 난익은 중앙당 직원들도 있었고 이름 있는 작가, 학자들, 영화배우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인물은 김정일의 이모 김용숙이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선 김일성의 전처이며 김정일이 생모인 김정숙을 조선이 3대 장군으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김정숙에 대해 물어보면 누구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조선이 어머니 김정숙 동지는 함경남도 신파군에서 1917년 12월 24일 가난한 빈농의 맏딸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김기성 동지도 항일 무장투쟁에 참가하셨다가 일제 놈들에 의해 장렬하게 희생되셨습니다. 신찬호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18호 관리소라는 처참한 곳에 김정숙의 여동생이 갇혀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자기가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역시 혁명 역사 교과서에 써 있는 한 페이지 문장처럼 민생당 일본 경찰이 1930년대 중류 반일 조직을 색출하기 위해 조선인 사이에 심어놓은 비밀 조직, 그 규모나 내용은 보살 것 없었지만 이념 투쟁의 붉은기 수호를 외치던 당시 조선 공산주의 세력 내에서는 그 민생당 의심병 때문에 서로 반목 질시하고 죽이는 참사가 빚어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민생당 조작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김정일에게 친이모와의 극적 상봉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 공로가 인정되어 지옥같은 18호 수용소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어설픈 희망에 목숨을 기대게 되었습니다. 신찬호는 먼저 개원 한 명을 보석했습니다. 당의 율서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수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 보호하는 길에서는 그 어떤 주저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신찬호는 중앙당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오래 한 경험을 살려 그 10대 원칙의 자자구구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대내의 나쁜 놈들이 수령님 처제를 매장시키려 하는 것만큼 본연이 일어서야 한다 라고 단순한 개요원을 주동질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그 개요원이 방조하에 밖으로부터 휴대용 로움기를 들여온 다음 김용숙에게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겪은 고생에 대해 로움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나 김정일에게 신소한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 100여 개의 신소가 제기됐다면 한두 건이나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하소연은 문장이나 내용이 잡스러운 것이 대반이라는 이유로 거의 일축되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안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리 선발돼 올라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소도 권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북한에서 보통 사람도 아닌 정신수용소의 수인의 글이 김정일에게 올려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중앙당 신서처리부장을 지낸 신찬호에게는 늘 하던 일이라 김정일에게까지 올려보낼 수 있는 지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원에게 휴가를 받게 한 다음 테이프를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평양에 가서 처음에는 누구에게 갖다주고 그 사람이 또 다음 누구에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선을 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김정일은 어느 날 그 테이프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의 여인은 몇 년 동안 짐승처럼 갇혀 살아온 소름을 마디마디에 쏟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정일은 장성택을 불러 테이프를 던져주며 왜 아직 이 문제를 결석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가? 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테이프에 관계된 자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테니 한 놈도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지시하고 나서는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려올 경우 18호 관리소를 폭파해버리겠다고 으르렁거렸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생모를 잃고 아버지 김일성마저 사망한 김정일에게 이모와의 뜻밖의 상봉이 얼마나 감격적인 위안이 될까 하는 일념으로 테이프의 보고에 공헌한 김정일의 충신 9명이 그날 밤중으로 승합차에 짐짝처럼 실려 18호 관리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독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날 아침 김영수, 신찬호, 계원과 함께 말뚝에 묶인 채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왜 김정일은 자기의 이모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동안 북한은 김정숙 가정의 투쟁 경력을 과장하고 혁명과 혈통의 순수성을 주장하기 위해 죽은 남동생 김기성 이외에는 형제가 없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귀국한 김영숙의 말은 전혀 그 선전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김정숙의 동생이 맞다고 확인해 주기를 위해 하는 말들이 너무도 엄청난 증언이었던 바 김정숙은 이미 어릴 때 한 번 시집을 갔으며 자기는 마음이 무던한 지주집의 첩으로 들어갔다는 등등 김정일 신격화에 형편없이 방해가 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정일은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 정신형 수용소에 가두었고 한동안 그 문제를 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찬호로 인해 다시 상기하게 되니 몹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사는 배다른 형제도 마음 놓지 못하고 항상 경계하고 증오하는 판인데 평생 만나본 적도 없는 이모를 죽이는 것이 무슨 대수였겠습니까? 이와 같이 김정일은 자기 권력을 위해 친이모까지 죽이는 희세의 사례마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남북을 하나로 이어가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보시죠. 아, 요즘 피부가 안 좋아서 걱정이야. 아무래도 쓰고 있는 스킨 로션을 바꿔야 할까봐. 어? 스킨 로션이 뭐야? 네, 스킨 로션은 피부 보호에 쓰는 화장수를 가리키는 외래어입니다. 북조선에서 쓰는 살결물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조선에서는 피부 상태에 따라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등으로 구분해서 각 사람의 피부에 맞는 살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은 세계 화장품 업계에서 7위를 차지하는 큰 시장인데요. 최근에는 한류라고 해서 중국, 대만, 홍콩 등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남조선의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본 방송국 김지성 국장이 진행하는 시사 해설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해설 시간입니다.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단행한 화폐 개혁이 불과 두 달 만에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북조선 경제를 움직이던 노동당과 군부의 실세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심도 흉흉합니다. 물가와 환율은 급등하고 지역마다 그 상황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 가동을 위해 철근을 강요했지만 정작 철근에서는 일할 게 없어서 그냥 손 털고 나앉은 형국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청진과 나남, 평성과 신의주에서 악질적인 보안원들이 주민들에 의해 살상되는가 하면 보안원들이 자택 창문이 부서지고 경고성 삐라가 붙여지는 등 생존을 위한 폭력 사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안당국의 실탄이 지급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화폐 개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남기 당재정계획부장, 김동훈 39호 실장, 최익규 당영화부장 등이 경질이 되었습니다. 썩은 것은 몸통인데 애매한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화폐 교환을 통해 김정일은 오히려 체제 붕괴의 단초만을 제공했다는 결론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인민들이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던 반항심이 밖으로 표출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 두 달 만에 새 화폐가 구 화폐 가치로 폭락하는 현실 앞에서 돈은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을 강제 몰수당한 상실감은 주민들이 가슴속에 체제와 당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원한을 새기게 했습니다. 현재 김정일을 가장 압박하는 것은 미국이 대북 제재가 아니라 저들이 저질러 놓은 화폐 교환의 공포입니다. 설사 강제적인 대내 결속을 위해 인위적인 공포 분위기를 고취한다고 해도 정세와는 무관하게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환율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김정일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새빨간 혼나발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아들에게로의 김정일이 권력 이양 작업이 결코 뜻대로만은 안 될 것이고 기필코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확신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화폐 교육의 실패가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서 뚜렷하게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따라서 그 모든 후유증이 김정일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실패한 지도자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를 주민들이 깨닫게 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김만금 농업상과 소관희 농업비서가 어떻게 되어 처형이 되었는지 또한 영성의 심화조 사건 등 국도의 공포 전국이 어째서 고안되었는지 감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령당 대중의 결합체로서 오직 명령과 복종이라는 서직관계로 묶여있는 북조선 사회에서만 가능했던 독재자의 전행이 드디어 주민들이 입도마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애정과 신뢰와 원칙이 결여된 사회는 반드시 불행해졌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평범한 백성들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데 하물며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백성들을 기만하고 갈취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화폐개혁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해 앞으로 그 위치가 점차 바뀌면서 시장과 주민에 대한 능동적인 통제력은 빠르게 약화되어 갈 것입니다. 부득불 북조선 당국은 시장의 힘이 밀린 국가 기능을 만회하기 위해서 유연한 대외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세계의 지은 물자로 잔치를 벌려놓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소한이라도 억제시키면서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셔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에는 핵을 내놓아야 하고 국제사회에는 약속을 내놓아야 합니다. 범죄 경력도 다양한 김정일에게는 어느 것 하나 차마 반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놓을 수도 없는 최후의 곳돌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해부터 북조선 당국이 남조선과 미국을 상대로 펼쳐왔던 유화 전략과 군사 도발이 교차된 대남 정책도 전략 전술로서의 상호 연계와 조화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지극히 단선적이면서도 뒤죽박죽이 된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문제의 서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가히 알 바 없지만 이는 분명히 김정일이 통치권 파워와 조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이래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머지않아 북조선 정권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입니다. 더러운 고인물처럼 악의 중심에서 60여 년을 한결같이 썩어온 북조선 체제가 100년 장수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공화국이 처한 그 위기는 반대로 북조선 인민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는 낡고 썩은 체제의 그물에 더 큰 구멍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예리한 칼날들이 되어 그 수명을 단축시켜야 할 때입니다. 우선 북조선의 군대와 노동당, 국가보위부와 보안성 등 핵심 국가 권력기관의 간부들부터 김정일이 꼭두각시 노릇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인민들을 탄압하면 잠시 동안은 권세와 안전을 보장받을지 모르지만 미래는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아직 당국을 향해 입살과 빵과 우유를 달라고 소리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중국처럼 장사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땅에서 농사라도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열쇠는 오직 자유의 쟁취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이며 용기와 실천입니다. 그럼 오늘의 시사 해설 시간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철의 장막에 가려진 동토의 땅 북조선의 실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이 궁금하다. 진행해 자유북한 방송국 오주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이 궁금하다의 진행을 맡은 오주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도 궁금해하는 북조선 이야기 중 하나인 북조선 인민들의 노동당 입당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은 1949년 평양에서 창당된 북조선 유일의 집권당입니다. 조선노동당의 모체는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오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결성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입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1946년 4월 북조선 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같은 해 6월 조선신민당과 합당해 북조선 노동당이 되었습니다. 또한 1949년 6월 남조선에 있던 남조선 노동당 일명 남로당과 통합해 오늘날의 조선노동당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막스 레닌주의에 의해 조선노동당은 북조선을 지배하는 최고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일한 지배계층인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노동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곧 북조선 사회의 지배계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문에 인민들은 앞다투어 당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동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조선 독재 세력은 노동계급의 독재를 뛰어넘어 가장 탁월한 노동계급인 수령의 영도가 있어야 노동당도 존재한다는 봉건가부장적 사회주의를 내놓았습니다. 독재 세력은 이를 인민들에게 강요했으며 따라서 인민들의 입당 이유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수령 절대주의는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의 사상체계를 말하며 독재 세력은 수령에게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인간이 참다운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참다운 권리라는 내용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장합니다. 조선노동당 입당이 이 사회정치적 생명의 증표라고 선전합니다. 즉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수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령독재가 실질적으로 북조선을 지배하고 있기에 인민들은 우수한 노동계급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기보다 수령에게 충성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 노동당에 입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당 규모와 여부는 각 단위별 당위원회에 소속된 당원 등록과에서 결정합니다. 중앙에서 당원 등록과에 일정 규모의 당원을 입당시킬 것을 지시하면 인민들은 입당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바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몸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북조선에서 수령에게 충성하는 존재인 당원이 되지 못하는 인민은 사회의 최하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당원과 비당원의 차이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원이 되어야만 착취 계급인 간부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이 되지 못하는 인민은 결혼과 진급 등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북조선에서 당원이 갖는 위치는 성인 사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나타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가족관계를 조사할 때 제일 먼저 당원 여부를 묻습니다.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반드시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듯 수령 독재로 인해 인민들의 입당 열기가 뜨거워지자 독재 정권은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군대입니다. 독재 정권은 군대를 전역하기 직전인 병사들을 입당시킬 것을 지시함으로써 병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복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입당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80년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공산 진영이 붕괴로 치닫던 시기, 체제 소유의 자본이 바닥을 보이던 독재 정권은 국가적 건설 사업이라든가 군사 복무를 독려하기 위해 입당을 장려했습니다. 복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생활 제대가 되든가 건강상의 이유로 감정 제대가 되지 않는 한 거의 모두가 입당을 했습니다. 노동계급의 선봉대로서 북조선의 발전을 위해 독재를 실시하는 노동당이 아니라 오로지 수령독재 세력의 일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당이 된 것입니다. 당원증은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수령에게 충성하면 받을 수 있는 한낱 종이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입니다. 90년대 중후반 북조선에 몰아닥친 300만 아사의 대참상 속에서는 당원이라고 해서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황정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1995년 한 해 동안 아사한 50만 명 중 당원이 무려 5만 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황 전 비서는 2004년 남조선 신문과의 대담에서 탈출하기 직전인 1996년 11월 노동당 중앙위 조직 지도부의 내부 통계 자료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며 그 자료에는 1995년에 당원 5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이 굶어 죽었으며 그 다음에 11월까지의 통계에서도 100만 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96년 이후의 상황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식량난이 최악이었던 1997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5년에서 96년 사이에 발생했던 아사자들보다 더 많은 아사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조선에 정착해 살고 있는 약 2만 명의 탈북자들은 입을 모아 고난의 행군이 1994년부터 본격화됐고 1997년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았으며 1999년부터 차츰 수그러들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5만 명의 당원이 굶어 죽었으니 1997년에 얼마나 굶어 죽었는지는 통계를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최소 수십만 명의 당원들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조선 사회도 이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최대의 출세 수단으로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북조선 주민들은 더 이상 밥과 평화를 확보해 주지 못하는 노동당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주는 대로 배급을 받아먹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인민들 스스로가 돈을 벌어 법만큼 풍족하게 사는 자본주의가 북조선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수령독재가 아무리 화폐개혁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확산을 차단하려 해도 잘 살아보겠다는 북조선 인민들의 염원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도 자본주의를 적극 도입한 이후에야 비로소 입앞의 고깃국 문제를 해결했다는 역사의 진실을 북조선 정권은 물론 인민 여러분들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북조선의 노동당 입당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사회의 따뜻한 종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위해 앵무새를 세 장에 넣어서 마당 한쪽의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미 앵무새가 나타났습니다. 어미새는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주었고 조류학자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세 장의 앵무새는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조류학자는 죽은 원인을 분석하고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미새는 세 장이 갇힌 자신의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는지 독이 든 과일을 조금씩 먹여 죽인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희망을 내 기준과 잣대로 가둬두지는 않았는지요. 구속과 강요에 의한 삶은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지만 새가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듯 스스로 내 능력을 찾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고향인 평양을 떠나 월남한 뒤 지난 26년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기자로 재직하며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국어 방송 창립자 및 국장을 역임한 안재훈 선생의 태평양을 오고 가는 대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양을 오고 가는 대화 이 시간 담당의 워싱턴에서 안재훈입니다. 해마다 2월 중순이 되면 김정일 지도자의 생일 축하에 관련된 뉴스가 나옵니다. 10여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갈 적에 북경 비행장에는 고려항공 특별비행기가 생일 축하용 파티용으로 꽃을 잔뜩 실어 나르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볼 적에 고개를 설레설레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루마니아의 지도자였던 니콜라이 체우체스쿠 생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1월 26일이 그 사람 생일인데 이 사람은 24년간 루마니아의 통치자로 있을 때 해마다 온 국민이 생일을 축하해야 했습니다. 워낙 이 루마니아식의 선군 정치로 해서 군대에게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아무도 저항할 엄두조차 내질 못했습니다. 지난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이죠. 이 사람이 총살을 당한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루마니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철저히 믿었던 자기 군대에게 자기 부인과 같이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총에 맞았습니다. 죽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즉 1989년 11월 달에 온 군대는 대대적으로 체우체스코 지지하는 기념식도 가지고 온 국민이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굴화파에서 공산국가들이 하나씩 무너지던 이 1989년, 그러나 루마니아는 끄떡없을 줄 알았습니다. 워낙 철저히 감시된 그런 24년간 계속됐던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체우체스코가 살아있을 때 북한의 체제를 가장 존경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평양의 시가지 모습까지 숙례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또 독립된 노선을 강조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혹시 이 사람이 소비에 제국 영향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귀가 솔깃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처형되기 전, 직전까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체우체스코 공산당 서기장 재선거를 축하한다고 행렬을 짓고 데모를 하고 축제 분위기에 쌓였던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꼭 9일 만에, 그렇습니다. 9일 만에 이것이 와르륵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충성심을 보였던 군대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이런 사람을 총살했던 것, 그것이 10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루마니아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cult of personality, 즉 초절대적인 신적인 개인 우상화 이런 정책 때문입니다. 이 소위 개인 우상화라는 것은 끝에 말러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밖에 세상에서 저희는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안재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있는 이경화 씨가 가족을 찾는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살다 탈북한 이경화 씨는 2003년 헤어진 어머니 송복화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경화 씨의 어머니는 2003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국에 간 뒤 북송되었다가 2004년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탈북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경화 씨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중국 더문 지역에서 1년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경화 씨 어머니 성복화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 잘 받아 적으셨다가 모녀간의 재해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할 전화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민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가 말살된 북조선에서는 북조선 내부의 소식조차 제대로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방송국에서 특별히 준비한 서울에서 전하는 북녘 소식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는 북녘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화폐 개혁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화폐 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노동당 계획 재정 부장을 전격 해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장은 2005년 7월 북한 경제사령탑인 노동당 계획 재정 부장에 임명됐으며 지난 수년간 북한 내 자생적 시장 경제 요소를 없애는 데 앞장서온 인물이었는데요.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은 2일 북한 권력 내부에서 화폐 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와중에 화폐 개혁을 주도한 박 부장이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화폐 개혁 이후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북한 내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번 화폐 개혁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킨 뒤 그 성과를 김정일의 삼남 김정은으로 돌려 후계 체제를 굳힌다는 보관이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반시장 개혁을 주도해온 박 부장이 해임됨에 따라 북한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시 시장 개혁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징대의 한 북한 전문가는 올 상반기 내에 지난 2004년 이후 북한의 반시장 개혁을 이끌어온 고위 인사들이 대거 제거되고 하반기부터는 시장 개혁 쪽으로 정책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중 접견 지역인 단동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북한은 연초부터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화폐 개혁 이후 관세를 두 배나 인상하고 달러, 위안화 등 외국 화폐 사용을 금지하면서 국경 무역이 크게 위축된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단동의 한 무역상은 북중 무역의 상당 부분을 감당했던 북한의 보따리상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며 북한 내에서는 물자 부족으로 물가가 치솟자 상인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아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고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달러당 3,500원까지 치솟은 환율을 100대 1의 화폐 개혁을 통해 1달러당 98원으로 끌어내렸는데요. 하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환율이 치솟으면서 지역에 따라 1달러에 300 내지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대북 무역상들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경제 계획 확립을 목표로 화폐 개혁, 시장 폐쇄, 외화 사용 금지 등을 단행한 이후 북한 사회의 시장 매니커즘이 마비되면서 함경남도 일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극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인권단체 저온봇들은 지난 2일 서식지에서 북한 노동당의 실태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북한 내에서 제일 살기 어렵고 힘든 곳인 함경남도 탄천시에서 올해 1월 초부터 26일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탄천시의 각 인민반마다 굶주림 때문에 일하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망자도 하루에 한두 명씩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서식지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함경북도 청진시라며 노동자들이 많이 집결한 청진시는 전국의 도매시장 역할을 해오다 시장 운영 금지로 장사꾼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자 북한 노동당은 1월 중순께 주민생활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 결과 주민들의 생활 형편이 심각할 정도로 어렵고 특히 장사를 하던 주민들이 시장 운영 금지와 물가 폭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식지는 말했습니다. 서식지는 또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한국전쟁 참전자 등 일부 주민들이 시당 건물 앞에 모여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고 하는 지금 돈교환 이후 다 굶어 죽게 생겼다면서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서식지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자 단천시 시당이 중앙당에 직보를 올렸고 지난달 26일 중앙당에서 단천시 농장들의 이 혐의로 저장해둔 벼 중에서 1,000톤을 배급으로 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단천시당은 1월 하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배급을 서둘렀다고 밝혔습니다. 서식지는 또 지난달 20일 인민무력부에서는 후방청구국장급 지휘관과 군 간부 내각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량미 확보 회의가 열렸다면서 이 해외 주요 여지는 농사한 알곡을 다 털어서라도 군대 식량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북한 선원 28명이 두 달 넘게 옥류 생활을 이어가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측은 여전히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답변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 옥류 70일을 넘긴 28명의 북한 선원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국에 있는 국제해사국 산하 해적신고센터의 사이러스 모디 국장은 28명의 북한 선원과 납치된 선박 테러사 8호가 지금도 해적에 옥류 중이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러사 8호가 등록된 싱가포르의 키리바티 선박 등록국 측은 특히 오랜 옥류 생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북한 선원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인 아일랜드 소속의 테러사 8호는 지난 11월 16일 2만 2천여 톤의 화학물질을 싣고 캐나로 향하던 중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으며 선박에 타고 있던 28명의 북한 선원도 함께 납치돼 두 달이 넘도록 옥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있는 유엔사나 국제해상기구의 북한 대표부 담당 관리는 북한 선원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이후 이들의 옥류 생활이나 건강 상태 등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옥류된 북한 선원 외에 지난 20일 북한 상선이 아데만을 지나다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미군의 지원으로 이들을 물리쳤고 지난해 5월에는 한국의 총해 부대가 북한 선박을 쫓는 해적선을 퇴치하는 등 최근 소말리아 해적에 따른 북한 선박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방문연구원은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항해하다 보니 해적의 공격을 받는 횟수도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북한 간부 출신의 김 연구원은 소말리아 해적도 북한에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가능한 운송회사 측과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이 과거 소말리아 정부와 관계를 이용해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석방 노력을 펼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정에 밝은 다른 탈북자는 북한 선원이 항해 도중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대부분 북한 당국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번 옥류 사례에도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지난해 모두 47척의 선박을 납치했으며 200여 명의 선원이 인질로 옥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최근 북한 내에서 화폐 증발과 시장 통제, 인플레 삼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안원들의 각종 단속에 반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는 밀수품 거래, 식량 판매, 품귀 물란을 단속하던 보안원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들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고 도주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관계 기관이 범인 색출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원은 1일 평성시 냉천동, 학수동, 청곡리에서 시장 단속을 끝내고 돌아가는 보안원들과 골목 장사를 단속하는 보안원의 머리를 까고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단속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나돌고 있어 이 때문에 보안원들이 바짝 긴장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그래도 그런 짓을 하면 되냐는 반응과 내가 할 것을 대신한다며 오히려 폭력 행사자를 두둔하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1일 양강도 내부통신원인 양강도 해산시 농민시장에서는 시장 단속에 나선 보안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며 싸움이 가열되어 한 주민은 보안원의 무기를 빼앗아 난사했고 최모 보안원이 중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보안원이 식량 단속을 거부하는 한 상인을 구타하자 그것을 목격한 시장 주민들이 분노하여 보안원을 구타하기 시작했다는 것, 군중이 모이고 싸움이 크게 번지자 보안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꺼내 위협한 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고 통신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원은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 일동에 사는 도보안구 검찰과에 근무하던 조모 씨가 청진제강소 수산직장 노동자인 정현덕에게 살해된 소식도 전했습니다. 통신원은 정 씨의 부친은 외화벌이 사업소 소장의 명분으로 막대한 재산과 외화를 사치한 혐의로 지난 7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올해 1월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현덕의 부친은 교화소에 이송되어 며칠 후 사망하였다며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들 정현덕은 부친의 조사 담당관이었던 조모 씨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원은 화폐 개혁으로 돈 잃고 한지로 내몰린 상인들과 보안성의 50일 전투로 범인이 된 주민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복수전을 하겠다는 심산이어 사회적 불안정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복수 테러가 심해지고 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되면서 보안성과 입법기관 일꾼들은 무기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또 항상 실탄을 장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의 저항이 아직은 우발적이거나 폭력 행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단 행동으로 발전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 주민의 불만이 계속 누적되면서 폭력 행위는 갈수록 고의적이고 가격해지는 분위기라고 통신원은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FNK 안윤비였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 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계만 보고 있는 너 보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 난 너, 정말 너 하나뿐이야. 제발 떠나지 마. 1분, 2분, 5분, 10분 흐를 때마다 자꾸 내 가슴은 불안해져가. 차갑게 식어진 커피 향 속에 내 눈물이 흘러내려. 오, 네가 떠나고 또 내가 떠나고 불빛 속 음악도 떠나고 모두 부서져버린다. 부서져버린 사랑만 남아. 자꾸 네 모습이 생각날 텐데 마치 영화 속의 그 장면처럼 내 눈물이 흘러내려. 오, 네가 떠나고 또 내가 떠나고 불빛 속 음악도 떠나고 모두 부서져버린다. 부서져버린다.